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차단해버리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미 국무성 차관보가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북조선의 핵위협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느니 북조선 때문에 70년 만에 핵무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느니 하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다 못해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이 핵위협을 피하려면 우리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고 한다.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의 첫 핵무기 제작국, 유일한 사용국이며 핵위협 공갈을 위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장본인이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의 범죄적 정치를 숨기고 우리가 머나먼 아프리카에 핵위협을 주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고 있다. 우리의 핵무기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대조선 촉대시 정책의 환장이 되어 미쳐날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 세상 천만 가지 악의 소굴인 미국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정의의 보검이다. 미국이 온갖 역설과 리간질로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목칠하고 우리와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에 쇠기를 치려하는 것은 서투른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와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전통은 그 나라들의 독립투쟁과 새사회 건설 초기부터 형성되고 강화 발전되어 온 장구하고 역사적인 것으로서 자주와 평등, 호상 존중에 기초한 화해적 협력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우간다와의 협조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간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어 그 나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해당 계약이 만기되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우리 인원들이 스스로 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치도 우간다가 저들의 압력을 받고 우리와의 협조를 중단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가스롭기 그지없는 연극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나라들을 우리와의 관계 단절에로 공공연히 부추기는 미국의 행위는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서 이 지역 나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고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 정책적 리념에 따라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